정야링 김종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민군들의 경축모임이 26일 황해제철연합교섭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황해제철연합교섭소 로동계급과 직맹일꾼 직민군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일찍부터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손군 장종의 길에 함께 계시며 존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용도력, 고미한 인민적 풍모로 전만 군민의 다음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아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치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